무슨 날씨처럼 바뀔지 나조차 다 알 수 없으니 그게 뭐가 중요하니 지금 내게 완전히 푹 빠졌단 게 중요한 거지 아마 꿈만 같겠지만 분명 꿈이 아니야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사랑일 거야 방금 내가 말한 감정감이 의심하지 마 그냥 좋다는 게 아니야 What's after life? You, who and I is worth the like L time to O time now yeah yeah yeah You, who and I is worth the like What's after life 심장에 핀 새파란 이 불꽃이 저 태양봉